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나 하나만 보고 나 하나를 사랑하는 여자, 나는 그런 여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남자의 사랑은 다 하나죠. 오직 나 하나만 믿어주는 그런 여자, 그게 그렇게도 여자에게 힘든 건가요? 이제 그런 사랑 찾고 싶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오직 한 사람만 알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, 나는 그런 여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나의 진심은 다 하나죠.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죠. 그게 그렇게도 여자에게 힘든 건가요? 이제 그런 사랑 찾고 싶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오직 한 사람만 알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, 나는 그런 여자 찾고 있어요. 혹시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? 찾는 사람 그대인가요? 함께 해줄 사람 그대인가요? 나는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.